세나타 구스 57회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 좀 하고 있습니다. 며칠 무더웠다가 며칠 비가 내렸다 이런 패턴인데 저희 가족이 이번 주 주말에 바캉스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캠핑을 2박 3일로 다녀오기로 했는데 이 날씨가 어떨지 참 걱정이 많았어요. 뭐 워낙 종잡을 수 없다 보니까요. 며칠 전만 해도 저희가 다녀오는 딱 그날 사흘 내내 비가 내린다고 해서 걱정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첫날만 비가 조금 내리고 나머지 이틀은 화창할 거다 이렇게 예보가 바뀌어 있어서 한시름 났는데 오늘 보니까 또 첫날 예상 강우량이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뭐 아마 첫날도 비가 안 내릴 그럴 확률이 꽤 큰 거죠. 굳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캠핑을 하다 보면 텐트 쳐놓고 뭐 천둥번개 치든 폭우가 내리든 텐트 안에 있어서 또 그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을 못 피운다는 그 자체가 이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좀 이제 특히 이제 불장난을 좋아하는데 바로 옆에 해변이 있어서 뭐 물놀이도 뭐 물론 좋죠. 날씨가 또 무더우면 또 물에 또 몸도 담그고 노는 것만큼 또 좋은 게 없겠지만 그래도 이 모닥불 피워놓고서 뭐 음식을 구워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제 불을 피워놓고 노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사이트 주변에 이제 부러진 나뭇가지들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다 태우고 참 그러고 노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다른 건 몰라도 불을 피울 수가 없어서요. 정말 저희 가족한테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는데 캠핑 재미의 한 8할 이상을 차지하지 않나 싶어요. 이 모닥불이요. 부디 다녀오는 사흘 동안은 비가 좀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막상 또 출발하는 날 보면 사흘 내내 이제 화창할 거라는 또 이제 그런 예보로 바뀌어 있을 것도 같고요. 예상 강우량이 점점 줄고 있으니까 아마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이 꽤 커 보입니다. 지난주에 큰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뭐 캐나다와 런던과는 무관한 소식입니다만 유명한 락밴드 링킨파크의 보컬이죠. 체스터 베닝턴이 마약 중독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뭐,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저도 물론 그랬고요.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하고 링킨파크에는 이제 한국인 멤버가 한 명 있죠. 그래서 한국에도 굉장히 또 유명한 밴드이고요. 근데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 이 우울증에 또 마약 중독까지 겹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락밴드가 다른 멤버들도 아니고 보컬이 이제 밴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프론트맨이 자살을 하든 탈퇴를 하든 그러면 이게 밴드 유지가 안 되죠. 뭐 벤헤일런이나 뭐 이런 밴드들은 그냥 이제 프론트맨이 계속 바뀌거나 그랬지만 이제 팬들한테는 이게 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뭐 드러머나 베이스 플레이어나 뭐 기타리스트가 탈퇴를 하거나 사망을 하면 뭐 새로 영입을 해서 뭐 그렇게 끌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 보컬이 이렇게 사망을 한 경우에는 더 도어스도 그랬고 퀸도 그랬고 밴드 해체밖에 답이 없거든요. 레드제플린 같은 경우는 보컬이 아니라 드러머가 사망을 했는데, 의리를 지킨다고 해서 한창 피크에 있을 때 그냥 미련 없이 밴드를 접어버렸습니다. 링킨 파크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락 뮤지션들과 마약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존 프루시안테도 정말 헤로인 때문에 죽을 뻔한 고비를 간신히 넘겨서 지금 재기에 성공을 했는데, 이 마약 얘기가 나오니까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합법화가 되면 정말 헬 캐나다가 열리게 될 수도 있다는 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런던 다운타운에 있는 빅토리아 공원에서 마약할 때 쓰였던 그 주사기가 몇 개가 발견이 됐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요. 그래서 빅토리아 공원에서 여름이면 뭐 이런저런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썸 페스티벌도 그렇고 키즈 엑스포도 그렇고 올해는 안 갔습니다. 뭐 아이들이 가서 뭐 그런 걸 발견할까봐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게 나왔다는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뜻 갈 생각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주입식으로 잘 가르쳐야 될것 같아요. 뭐 흡연이 좋다 나쁘다, 마약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는 그냥 그래서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아빠가 하는 건 하고 안 하는 건 너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서 좀 배우는 그런 경향이 커서요. 엄마 아빠가 또 흡연을 하면 그거 보고 또 같이 따라할 것이고요. 또안 하면 엄마 아빠가 안 하니까 좋은 게 아닌가 보다 하고서 또 엄마 아빠가 안 하는 건또 같이 따라서 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엄마 아빠가 하면 하고 엄마 아빠가 안 하면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오락용 마리화나라고 해서 뭐 호기심에 한두 번 한다고 하면 뭐 나랑 맞지 않아라든지, 아니면 아 이거 뭐 괜찮지만 계속 중독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여기서 그만두자라고 하면서 딱 의지대로 스스로가 통제가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두려운 거죠. 또 그게 안될 가능성이 더 크고요. 처음엔 마리화나로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코카인으로 발전이 되고 그게 또 헤로인으로 발전이 되고 정말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클럽에 다니는 아이들 보면 엑스터시를 다뭐 거의 100%다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고 안 하는 사람이 쿨하지 못한 걸로 인식이 되는 그런 때여서 그랬는데, 그것도 뭐몇번 하다가 아이 뭐 계속 여기에 의존하게 될것 같아 안 할래 라고 딱 끊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호기심이든 뭐든 뭐 재미삼아서든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니 뭐 한창 나이에는 그래 그것도 경험이고 몇번 해보다가 말고 뭐 그런 건 상관없어. 오히려 그게 더 나아. 뭐 이렇게 저희 자식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 그러다 진짜 뭐 큰일 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세상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그건 누가 봐도 나쁜 거니까 그냥 시작부터 하지 말아라. 호기심에도 친구들이 다 한다고 그래도 친구 따라 강남을 갈 일이 있지 그건 아니다. 아예 그냥 굉장히 확실하게 못을 딱 박아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거는 좀 철미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아무튼 뭐 체스터 베닝턴 자살 소식 뭐 접하고 나서 뭐 이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뭐 이런 생각도 같이 덩달아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그건 좀 싱숭생숭한 한 주였습니다. 저희가 라이너스님과 녹음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바캉스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런던 그리고 캐나다 소식이 꽤 모였거든요. 이걸 한번 좀 밀어내야 할 것 같아서요. 57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다음 주 녹음할 때까지 그냥 돕다 가는 이 뉴스가 한 뭐 20꼭지, 30꼭지까지 이게 늘어날 것 같아서요. 오늘 밀어내기 용으로 뉴스 브리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캐나다와 런던 소식을 좀 살펴보면요. 이 한국인들의 캐나다 병원 이용률이 이민자 중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공개되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병원 이용 비율이 좀 높은 국적자들을 보면요. 영국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미국인 이런 국적자들이 좀 많았네요. 10% 이상이었고요. 이민자 중 가장 다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들은 8.4%로 한국인보다는 높았지만 이 평균보다는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시아인들, 중국인, 한국인들이 병원을 찾는 걸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입원율을 보면요. 한국인은 인구 10만 명당 733명에 불과합니다. 병원에 머무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 한국인들이 유독 캐나다 종합병원 이용률 그리고 입원율이 낮은 이유는 이 조사한 보고서에서 분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 언어 장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캐나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일까요? 좀 궁금합니다.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이 광역 토론토 한인들은요, 휴대전화 요금에 불만이 많으며 그 때문에 지명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데이터가 무제한인 통신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한국일보가 독자와 광고주 등 9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요금이 비싸다는 응답자가 57%를 차지했고 적당하다는 응답자는 43%라고 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놀랍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려 43%나 된다는 건 거의 뭐 압도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비싸다고 그렇게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가입한 통신사를 물어봤더니 프리덤이라는 업체가 25.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로저스 그리고 파이더가 바로 그 뒤를 이었고요. 그 다음은 텔러스라고 합니다. 캐나다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로저스가 33%로 1위, 그 다음이 텔러스, 그 다음이 벨, 이렇게 빅3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현 프리덤이죠. 윈드라는 그 군소 통신사 고요. 이 가입한 요금제는 40에서 60달러가 45%, 60달러 이상이 91명 중에 30명, 그리고 40달러 미만이 20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대형 통신사가 아닌 중저가 통신사들이 가끔 깜짝 프로모션을 하는데요. 그럴 때 계약하면 저렴하고 좋은 플랜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 대신 좋은 플랜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을 좀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가 대형 통신사에 비해서 가끔 좋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2년 전에 토론토 다운타운에 문을 연 일본식 치즈케이크 전문점 엉클 테스라고 있다고 하네요. 토론토 교민분들한테는 좀 친숙한 그런 곳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베이스트리트 본점 앞에는 매일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네요. 이러다 보니까 바쁜 시간대에는 손님 한 명당 한 개씩만 구입을 할수 있게 규정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이 업소 측은요,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 지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부디 이곳 런던에도 한곳 생겼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맛이 있으면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점의 경우 협소한 공간 때문에 15분당 12개밖에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업소 측은요, 새 주방이 추가가 되면 초콜릿 그리고 녹차 등 새로운 맛도 메뉴에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엉클 테스는 현재 유니언역 그리고 마컴 퍼시픽몰 이런 데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마컴 지점은 두 개의 오븐을 갖추고 있어서 15분당 36개를 구워낼 수 있다고 하네요. 케이크는 한개 1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신문 기사에 났지만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꼭 한번 가서 맛을 보게끔 만드는 좀 그런 게 있네요. 엉크테스 좀 기억해뒀다가 저희도 토론토에 올라갈 때 반드시 한번 들러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사회 속에서 캐나다가 가진 이미지가 무엇일까라고 리서치 기업 입소스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캐나다 하면 엄마가 안심하고 놀라고 내보내주는 착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좀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거의 뭐 대부분 나라들이 이 안전도에 있어서 계속 이제 하락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 캐나다는 굉장히 상위권에 계속 랭크가 돼 있으면서 좀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뭐 세계 최고의 나라로 지금 그렇게 꼽히고 있네요. 뭐 캐나다에 사는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요. 아이들 키우기에 이 정도로 안전하고 마음이 놓이는 곳은 없죠. 일단 뭐 가끔 물론 여기도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강력 사건 벌어질 때도 있고요. 뭐 마약 사범도 당연히 있고.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안전하고 좀 포근한 분위기에. 뭐 많은 분들이 이 교육 환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집요하게 따지시는 경우가 있죠. 이민 오시기 전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과연 유학이나 이민을 와서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를 더 중점적으로 따져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교육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뭐, 교육 환경이 출중하다고 해도, 정말 밖에 외출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치안이나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뭐, 소용이 없겠죠? 늘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정말 캐나다만큼 아이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이 세상에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믿고 오셔도 될것 같고요.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난 5월 31일 재개했다가 단 열흘 만에 마감한 주정부 초청 이민의 고용주 채용 이민. 다시 지원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일 재개된 접수는 선착순이라서요. 희망자들은 서둘러야 하시고요. 몇 명까지 받을 것인지 구체적인 인원은 발표되지 않았네요. 고용주의 일자리 제공은 유학생과 숙련 기술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주들이 고급 인력 또는 관련 분야를 공부한 유학생들을 빠르고 쉽게 고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청하려는 유학생들은요, 캐나다 대학, 칼리지를 포함해서 그 과정을 이수했으며 졸업 2년 내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고용주로부터 특정 직군의 풀타임 오퍼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풀타임 기준은 12개월 기준 1560시간이고요. 일주일당 최소 3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금 기준은 엔트리 레벨 이상이어야 하고요. 고용주들이 유학생 또는 외국인 고용 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소 3년 동안 온타리오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했어야 하고요. 온타리오주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역 토론토 내에 위치한 회사라면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이 돼야 되고요. 최소한 5명 이상의 영주권자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전국의 54개 시얼스 매장이 21일부터 폐점 세일을 시작하네요. 이번 세일에는 캐나다 시얼스의 아울렛과 백화점 등 총 54개 매장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시얼스 매장이 런던에도 몇 곳이 있죠. 이번 세일 상품은요, 가구, 가전, 전자기기, 차량 정비, 부품, 공구 등이며 20에서 50% 할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시어스 캐나다는 지난 6월 22일 백화점과 아울렛 등을 포함해서 전국 59개 매장 문을 닫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해서 약 2,900개 일자리가 삭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평직원들 퇴직금은 나몰라라 하고 임원들에게만 수백만 달러씩 퇴직금을 지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얼마 전 타겟 스토어가 문을 닫았을 때는 나름 좀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시어스는 좀 지저분한 기업인 것 같네요. 좀 요즘에 좀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클로징해서 크게 세일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시얼스 매장이 있다고 하면 꼭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쿠바 여행 계획 중 이제 런던 교민들한테 좀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 선윙이라고 저희도 이제 선윙이라는 회사 통해서 지난 5월 달에 쿠바에 다녀왔는데 런던에서 쿠바로 가는 이제 비행기 편이 생길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 한해서만 이제 생기는 모양인데 올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쿠바로 떠나는 비행기가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쿠바뿐만 아니라 자메이카에도 이제 비행기 편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굳이 토론토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서 쿠바에 갔었는데요. 이제 이 겨울철에는 그럴 수고가 많이 좀 덜어지게 되네요. 이제 런던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비행기 편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교민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그 런던 시에서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죠. 이제부터는 그 3세부터는 수영장 탈의실에 성별이 다른 아이를 이제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뭐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좀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3세라는 나이가 아직 많이 어리기도 하지만 이 양쪽 부모가 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찾는 케이스라면, 아빠가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엄마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면 뭐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이제 양쪽 부모 중에 한 명만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아이랑 성별이 다른 경우, 탈의실에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뭐, 난감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족 탈의실이 충분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못 데리고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만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탈의실에 혼자 들여보낼 수도 없는 거고요. 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당장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가족 탈의실이 다빌 때까지, 그게 뭐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부조리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뭐, 반발이 워낙 심해서 이것도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좀 신중하게 결정을 좀 했어야 하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아,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뭐 이건 제이스 토크에서 다뤄야 될 이야기 같은데, 이 뉴욕 양키스와 이제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이제 한국계 2루수가 영입이 됐는데, 랩스나이더라는 선수예요. 2루수고요. 나름 뉴욕 양키스의 유망주 선수죠. 근데 이제 포텐이 이제 터지지 않아서 지금 나이가 한26 됐을 겁니다. 한국 이름이 김정태라고 하네요. 1991년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입양이 된 선수죠. 태어난 지한 5, 6개월 만에 입양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2012년 드래프트에서 5라운드 187번째로 양키스에 지명이 됐죠. 그리고 2015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94경기에 나와서 2할 4푼 1리의 타율 기록했고요. 출루율이 3할 1푼 1리, 장타율 3할 3푼 1리.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기록을 남겼네요. 뭐 아무래도 풀타임으로 출장 기회를 주지 않아서 실력 발휘가 당연히 안 됐겠지만, 그래도 이제 94경기에 나왔으면 이보다는 좀또 공격력이 좀 나아야지 계속 이제 출전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포텐을 터뜨리지 못해서 이제 마이너랑 메이저를 계속 오가다가 이번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트레이드 칩으로 쓰였네요. 블루제이스에서는 이제 부상 중인 주전 2루수 데본 트래비스 선수를 대신해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전으로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워낙 그 수비력이 출중한 라이언 고인스 선수가 있고요. 또 벤치 멤버 중에서는 골든 글러브를 받은 다윈 바니 선수도 있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다윈 바니 선수도 할머니인가가 한국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 커넥션이 좀 있네요. 아무튼 뭐랩 스나이더 선수는 이제 제이스의 마이너리그 팀이죠. 버플로 바이슨스 소속으로 일단 뛰게 됐고요. 26살 나이다 보니까 30 전에는 뭔가 좀 임팩트가 있게 좀 강렬한 인상을 심어줘야 메이저에서 좀 주전으로 뛸수 있을 텐데, 한국인이라고서 그런지 좀더 관심이 가고요. 또 토론토가 또 한국 교민들의 수가 또 많아서요. 메이저에 올라오면 또 크게 또 주목을 받고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토론토에서 성공 신화를 써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저는 이제 토론토에 살지 않습니다만, 이 토론토에서 인생 샷을 건질 수 있는 명소 35곳이 소개가 됐다고 해요. 이 토론토만 해도 정말 그, 이, 아무 데나, 아무 각도에서나 카메라를 대고 셔터를 눌러도 이 인생샷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SNS에서 올릴 만한 인생샷을 건지고 싶거나 토론토에 놀러 온 친구와 같이 갈 만한 곳을 고민 중이라면 블로그 TO가 뽑은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토론토 포토스팟을 참고하면 좋다고 하네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는 토론토 명소 35곳이 소개됐는데 어떤 곳들이 있나 한번 봤습니다. 1위에 CN타워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 사인. 토론토에 가면 그 토론토라고 커다랗게 이제 그 간판처럼 사인을 이제 설치해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사진이 굉장히 좀 잘 받는다고 합니다. 토론토 아일랜드도 괜찮다고 하고 구더렘 빌딩. 웰링턴 스트리트 49번가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빌딩이 왜 그렇게 포토제닉한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꼽혔네요. 그리고 토론토의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그에 가면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같은 분위기일까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미드에도 좀 많이 그 배경이 된다고 하네요.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좀 사진이 잘 받는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드 시티 홀, 이거는 그 구 시청사인가 보죠. 여기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카보로 블러프, 여긴 제가 그 자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경치가 좋은데 여기서 꽤 사고가 많다고 해요. 너무 멋있으니까 셀카를 찍다가 좀 부주의해서 절벽에 빠지거나 좀 이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서 셀카가 그 절벽과 가까운 곳에서는 셀카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영 그리고 던더스 그 교차로가 굉장히 포토제닉하다고 합니다. 여긴 제가 다니면서 본 것 같긴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야경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브룩필드 플레이스.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곳들 다 토론토 사시는 교민분들한테 다 익숙하고 아 거기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전 아는 곳이 없네요. 또 슈거 비치라는 곳도 괜찮다고 하고 리버데일 파크 그리고 이제 폴슨 피어에서 내다보는 그 풍경이 또 그렇게 장관이라고 하네요. 또 토론토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라고 도서관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기고 멋있습니다. 이거는 그 뮤직비디오에도 많이 나온 배경이라고 해요. 영 스트리트 789번지라고 합니다. 찾아가셔서 인생샷을 꼭 찍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57회 뭐 이 뉴스 브리핑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58회 라이너스님과 같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